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다이사이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중앙리사회 제1부 위원장이 7일 김형준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